시간이 좁은 곳에서 oh, 히말라야 난 찾고 있는 너와 달라 거기 닫혀 멀리 비켜 닫혀 때로는 용감의 섬은 재지 외쳐 구해달라 외쳐 아니면 지금부터 나 잘 봐 터져나 오는 잭파 누가 뭐라건 so what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 보내줄게 결코 놀리지 않아 Hey what's up loser